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불어넣는 일본 반동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교육위원회의 대변인 다마. 최근 일본 반동들이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교육 칙어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떠버리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승인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어 내외에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다. 교육 칙어로 말한다면 1890년 교육에 관하여 일본 천황이 친히 명한 말이라는 미명하에 발표된 것으로서 외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선동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교육 교범이다.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이후 교육 칙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강제 조치에 의하여 1946년에 폐지되었으며 1948년 법적으로 정식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일본 반동들은 법제상 효력의 상실이요 애국심 교육이요 모여하면서 역사의 쓰레기장에 처박혀있던 교육 칙어를 끄집어내어 교육 현장에서 공식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일본의 중학교들에서 총검술을 필수 과목으로 배워주게 하고 파쇼 독재광 히틀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나의 투쟁을 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세인을 경악해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교육계의 현실은 신성한 교단에서 칼을 차고 해외 침략을 부르짖으며 소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목검체를 쥐어주어 군사훈련에 내몰던 오젯날의 군국주의자들의 망동을 방불케 하고 있다. 도적고양이 기름종지 노리듯 군사대국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야금야금 마련해온 일본 반동들이 이제는 나올인 학생들에게까지 맹목적인 외왕 숭배와 인간 증오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새 세대들을 어릴 때부터 파쇼적으로 야수적으로 길들이며 일본 사회를 우익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기어이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버리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나라의 전도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일본 반동들은 이러한 신성한 교육을 죄악으로 얼룩진 군국주의 역사와 해외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새 세대들을 무지막지한 야수로 극단한 정신적 기형아 죄의식을 모르는 철면피안들로 만드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세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침략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감행한 인간 살육 만행은 오늘도 인류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반동들은 아직까지도 저들의 피비린내 나는 침략의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란 고사하고 미화 분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세대들에게 타민족에 대한 배타주의를 심어주고 해외 침략 야망을 주입시키려고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진보적 인사들은 물론 주요 언론까지 군국주의 부활을 상징하는 교육 칙어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군국주의 교육을 당장 거둬치우라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일본 반동들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느니 역사에 대한 리해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날로 높아가는 규탄 여론을 무마시켜보려고 놀아대고 있지만 군국주의 부활을 미화 분식하고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 침략자들의 돌격대로 만들어 재침을 실현해버리는 범죄적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 제반 사실은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 세력은 미국과 함께 그의 비호 밑에 군국주의 재침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반동들은 제동 풀린 군국주의 열차를 전쟁 궤도에 올려놓고 미친 듯이 몰아가고 있지만 그 종착점은 자멸뿐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군국주의 광증으로 세뇌시키려는 망동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온 민족과 인류는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꾸며 재침의 칼을 갈고 있는 일본 반동들의 침략적 정치와 위험성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 당국의 새로운 교단 군국주의화 작동을 단호히 저지분수해 버려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22일 평양.